평양 보석공장 준공식이 10월 31일에 진행됐습니다.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관계 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공장 종업원들, 시내 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내각 총리 박봉주 동지는 준공사에서 평양 보석공장은 보석 생산을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할 때 대한 당의 요구에 맞게 통합생산체계와 과학기술 보급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노동당 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며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귀중한 제부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심장 깊이 새겨안고 평양 보석공장의 전체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인민들에게 맛쩍고 용량가 높은 보석을 더 많이 생산 보장하는 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나갈 때 대해서 그는 지적했습니다.